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나홀 가수드로 루스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구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나홀 가수드로 루스 동지. 나는 구바 혁명 승리 58돌스에 쯤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구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족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쿠바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치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형제족 구바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언제나 굳은 연대성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반제, 자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한 길에서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구바 당과 정부, 인민을 용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12월 31일 평양.